널 지겨 가을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이건 겸손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I'm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no no no 나나나나 누가 네가 나보다 더 잘 나가 No no no no 나나나나 Oh my God.